왜냐면 이 질문을 던질 때부터 난 멈춤 먹는 가리고 샤카샤카샤 끝은 없어 밖은 더 복잡하게 만든 검은 속을 감춘 저 사람들의 말뿐 나처럼 없을 때 찾은 이 운율과의 반응 이거 마치 첫사랑을 간직한 남자의 마음 외로웠던 밤에 혼자 남아 운명과 또 다툰 이 상처만이 가득한 내 가슴을 껴안은 매일 다른 나와 또 싸운다는 메타 그 이름 앞에 붙은 MC 웨이가 첫 번째 본능을 숨기지 못한 자들의 선택 멈추지 못함에 맞출 건데 단어들의 울음에 하루하루가 다르네 거친 리듬을 따르네 참지 못한 채 말을 해 내겐 두 가지 기본적 선택권이 지어져 두둑한 이 배짱으로 지워 하나 지난 시간을 리꾼을 따를 테니 또 하나 이 두 손으로 반드시 잡을 테니 맨 처음에 뱉은 나의 rhyme은 바로 freestyle 끝도 원심 없이 계속 뱉을 freestyle 왜냐면 내게는 마이크 잡고 있는 이유니까 이 소리가 언제 당신 가슴 속에 울릴까봐 난 여전히 힙합이란 꿈을 쫓는 나비 이 여정의 끝은 없어 너도 그걸 아니 하나와 둘 그건 우릴 만들었던 혼 하나 된 불 그것이 절대가 아니오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혼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혼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혼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혼 그래 그렇진 않아 지금 변하지가 않았다고 내 소리는 전하지가 않았다고 잠시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두 손이 뜨거워져가 안돼 누군가 여길 뜨려고 하잖아 잠시 멀찍이 떨어져서 보겠다고 글쎄 그렇다 무획한다 장담한다 볼게 왜냐면 이제부터가 또 다른 운율들의 시작인데 비장한 운율들은 기적이네 나는 마치 바람같이 바라봤지 마지막 시간이 왔지 하나같이 걸어간 길에다 남 많은 자취 나는 알지 나를 알린 거리만이 오르막길 가슴 안이 나를 바친 마지막 시 yeah. 왼손에 또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이건 내가 선택했던 나의 삶이야 내 속에 담았던 말을 뱉고 우주로 이건 상관없어 완전 내 맘이야 진화의 이유는 역사의 길이와 정비례 서로 간의 믿음 또한 단단히 걸어 참근해 끝이 보이지 않던 걸음걸이 이제 여유가 뒤를 쫓던 이들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가 가지만은 나무 바람을 잡게 따던 바램과 명분 아래 가려운 뿌리 깊은 나무 시작과 끝은 항상 같은 출발점 함께 멈춤 없이 가려고 끝까지 지킨다고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마음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혼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혼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마음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혼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혼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마음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혼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혼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마음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혼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혼